백두산 졸세위인들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상원군 시나리 농민들과 함께 계시녀가 상원세민트연합기업소 전망대 지구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자유로운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김종숙 평양방직공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백두산의 오르시오가 토산군에, 철도로 동기급석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단천 청년 전기기관차대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